노래 속에 새겨보는 태양의 역사.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우러러 받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 만대의 행복이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령님의 한품 속에 영원히 살리라. 가장 은혜로운 분, 가장 고맙고 자애로운 분, 그 누구나 심장으로 찾는 수령님. 아, 우리 수령님. 한평생 주신 정 산천초목도 알고 베푸신 그 사랑 우리의 복된 생활로 꽃피거니 그이에게 인민은 자신의 아들, 딸, 인민에게 그이는 위대한 어버이. 인민의 아픔이 그이의 아픔이었고 인민의 행복이 그이의 기쁨이었다. 햇빛 같은 그 미소, 정다우신 그 음성, 그 언제나 인민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라.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면 소중히 안고 사는 잊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도 수령님 이야기, 인생의 가장 뜻깊고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도 우리 수령님 추억이 아니던가. 오늘도 불밝은 창가마다 흐르고 흘러라. 새로픈 논을 적실 샘줄기를 찾아 한밤에 풀덤불을 헤치신 먼 그날의 사연도 단잠든 집주인들이 깨어날 새라 이슬 젖은 집단 위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조용히 날 밝기를 기다리신 그 새벽 그 전설도 눈이 오면 흰눈을 맞으시며 비가 오면 빗바람 헤치시며 이제라도 문득 찾아오실 듯 새물길이 굽이치는 새로 넓힌 사회주의 대지 별 천지로 솟아오른 아름다운 선경마을들에 모시고 싶어 꿈에도 그리며 기다리는 인민의 수령님.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못 잊어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못하신 일이 없고 못 겪으신 시련이 없으시건만 그 모든 고생을 낙으로 여기신 이민위천의 그 한평생. 아, 인민. 반만년 긴 세월 순환도 많던 그 이름이 창조의 거인, 역사의 주인으로 떠받들린 시대. 그 이름이 제일 고귀하고 위대하고 힘있고 존엄 높이 빛나는 시대. 그것이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수령님의 역사, 인민의 역사이거니. 해와 달은 끝없이 흐르고 때와 대는 바뀌고 또 바뀐다 해도 수령님 우리에게 오신 그날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아들, 딸들은 수령님의 아들, 딸, 이 땅의 대대손손은 수령님 모시고 사는 세대, 무궁토록 번영하는 김일성 민족. 아, 수령님과 인민은 영원히 정과 정으로 맺어져 가를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어라.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들처럼, 자식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 유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입니다.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주체혁명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 평생은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영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 수령의 한 평생이었으니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이 땅의 자자손손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더 활짝 꽃피워 갈 것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란다. 그 사람 한없이 나사로워라. 수령님 품속에 사는 이고 우리는 세상에 자랑한다니. 한 품 속에 영원히 살리라.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